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단식 투쟁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 소식입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서산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KF-16 전투기 한 대의 추락 소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유와 이로 인한 여론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부를 정합니다. 이날 가결에는 찬성 148표가 필요했으나 이보다 한 표가 더 많은 149표가 나왔던 겁니다. 민주당 의원 166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도 반대가 136표에 그친 만큼 민주당에서만 최소 30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병상에서 2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상 발언 등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당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체포 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했는데 이때 민주당에서 고성과 항의가 나오면서 한 차례 소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바 있죠. 당시에는 찬성이 반대보다 한 표 많았지만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한 대가 22일 오전 8시 20분경에 임무를 위해 이륙하던 중 기지 내에서 추락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 한 명은 비상 탈출에 무사한 상태이며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추락 지점이 기지 내여서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은 이상학 공군 참모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해당 조종사는 통상적인 항공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류 충돌인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조류 충돌은 항공기 운항 중 새가 동체나 엔진 등에 부딪히는 현상입니다. 사실 KF-16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작년 11월에도 19 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정비 불량에 따른 엔진 연료 펌프 손상으로 추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KF-16은 1997년 8월 처음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그해 9월에도 재차 추락사고가 났습니다. 두 사고 모두 연료 도감 부식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2002년 2월 엔진 터빈 블레이드 파손으로 한 대가 추락했고 5년 뒤인 2007년 2월 정비 불량 사고 이후 그해 7월 비행 중 착각으로 서해에 추락해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9년 3월 조종사 과실, 2019년 2월 부품 고장으로 각 한 대가 추락한 바 있습니다. 9월 22일 헙스 브리핑에선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과 서산에서 발생한 전투기 추락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헙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선선한 바람결에 완연한 가을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는 선선함을 넘어 쌀쌀함이 느껴지겠는데요. 어젯밤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서울 아침 기온 16도 등 전국적으로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아침까진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낮부터는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납니다. 기온도 27도까지 다시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가끔씩 구름만 지나겠고요.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민지, 아나운서 배윤, 그리고 엔지니어 윤리경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